나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울밀대야 내 모양이 그리구나 철조망이 갈아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아 대동강 부평로야 뱃노래가 그리구나 귀에 익은 수진가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편지 한 장 전할 길이 이다지도 없으소냐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는 대동강아